just feel alright. 실수 투성이 왜 눈물은 그리 더 많니? 모든 다 잘할 수는 없지. 누구나 그런 법 다를 건 없어. 나라고 특별할 것도 없는 걸. Yeah yeah yeah yeah. 그래 난 좀 단순해. 겉보기와는 다르게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 입에 기분까지 녹아. Yeah yeah yeah yeah. 그래서 길은 난 손해. 걱정들을 덜어내. 사소한 행복이 주는 기쁨을 하니까. 레몬빛살이 날 비춰. 잠시 세상이 slow motion. 아련한 기분 탓인 걸. Just feel alright. 변한 티셔츠 촛발에 fresh shoes. 있는 그대로 fine. 여유로운 미소 시선을 뺐어. 엉뚱한 상상에 몇 번 그런 무작정 따라해 난 따라붙어. 별명은 사고 뭉치. 지금도 다를 건 없지. 하지만 일어나라도 일어나라 so I love me. 레몬빛 햇살이 날 비춰. 잠시 세상이 slow motion. 아련한 기분 탓인 걸. Just feel alright. 그게 나다워.